벌써 내 맘 다져버렸잖아. 네 옆에서 울었잖아. 내 맘 하지 못해 떠난 거니 뒤늦은 미련만 남아. 항상 같이 가던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자리를 보며 눈 가린 채 뒷걸음만. 내 가슴이 너무 아파. 너의 끼가 너무 힘들다고 잊혀내. 시계 빛나던 별들도 날 외쳐.